스쳐오는 이 밤 안개처럼 보이는 거리 꿈길 속에 들려오는 사랑의 애절한 노래 파도처럼 밀려오던 사랑 바람처럼 간 곳이 없네 꿈길에도 방황하던 사랑아 지금은 어디 향기 없는 5월의 잠이 사랑을 잃은 어두운 마음 잎새마다 흐느끼는 황이슬 잊어야 하는 아픔 이만 잊어야만 좋을 사람 잊지 못한 사랑의 죄로 소리 없이 오늘 밤도 이렇게 울어야 없이 오늘 밤도 이렇게 울어요.